톱스 뉴스. 우리 학교 역사관에서 개관 6주년을 맞이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토크 콘서트는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되며 한양대학교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됩니다. 현장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9일까지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행정팀에 문의 바랍니다. 2022 독일 정부 초청 썸머코스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지원기간은 12월 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최소 베하인스 이상의 독일어 실력을 보유한 학생이 지원 가능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061유로의 장학금과 587.5유로의 여행경비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출판부에서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입니다. 현재 학기 중과 방학 중 장학생을 모두 모집 중이며 한양대 포털 공지란에 게시된 글이 삭제되기 전까지 즉시 채용 형태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술기획 운영팀에 문의 바랍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화됩니다. 오늘 11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이용하면 이전처럼 영화관이나 실외 스포츠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립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최대 4명까지로 제한됐던 사적 모임 기준이 10명으로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됩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해 구속된 교장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청원글이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학교 교사들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가져갔더니 해당 교장이 절대 신고하지 못하게 막았고 그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보기로 불법 촬영한 해당 교장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며 강력 처벌과 더불어 다시는 교장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55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써 월별 수출액이 1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무역액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11월 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이현지,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